그리다가 뜨거웠던 추억에 젖어버렸나. 굳게 그린 구름가에 이슬 맺히네. 사랑을 잃어버린 꿈이여, 하얀 트시에 묻어나는 추억, 화장을 지운 여자. 추억에 젖어버렸나 그 그림.